4월 12일 화요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행동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들의 행동은 내게는 월경하는 정결하지 못한 여자와 같았다. 그들이 그 땅에 설린 피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자신들의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은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렸고 나라들 사이로 퍼지게 했다. 나는 그들의 행동과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그의 땅으로부터 그들이 떠났다라고 사람들이 그들에 관해 말했다. 그때 그들은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에게로 친히 와서 스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으로 인해 나는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히고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내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저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들여 너희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곡식을 불러다가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고 너희 위에 기근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무의 열매와 들판의 수확물을 풍성하게 해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악한 행동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할 것이고 너희 보기에 너희 죄와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너희 스스로를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졌으면 한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알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이 씻어줄 그날에 내가 너희를 여러 성읍에서 살게 할 것이니 폐허가 재건될 것이다.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보던 황무지로 남아있는 대신 황무지가 된 땅이 경작될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황무지였던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됐다. 폐허가 돼서 버려졌고 또 무너뜨려졌던 성읍들이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고 사람이 살게 됐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무너뜨려진 것을 재건하고 황무지에 다시 나무를 심었음을 너희 주변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도록 그들이 다시 한번 더 간청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백성을 양떼처럼 많게 할 것이다.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제사에 쓰이는 양떼처럼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의 무리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새 영과 새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열방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흩어진 백성을 모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의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라는 언약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졌던 성읍으로 돌아오고 황폐했던 땅은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백성의 기도를 통해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상관없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는 기도로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 에세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라. 우주비행체가 우주를 탐험하고 지구로 귀환할 때까지 한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바로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다. 우주선은 계획된 항로를 따라 갔다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순간 수많은 궤도 수정을 거친다. 작은 오차라고 방심했다가는 귀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아폴로 13에서 짐 러벨 선장이 지휘하는 아폴로 우주선은 달 착륙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다. 무리하게 착륙을 강행하면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그들은 달 착륙 대신 지구로의 무사귀환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까딱 잘못해 궤도를 이탈하면 전혀 다른 쪽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수차례 겪으며 그들은 마침내 무사히 귀환한다. 아무리 뛰어난 선장과 승무원이 있더라도 궤도 수정을 제때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해 날아가 버리고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만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반복해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 인생 궤도를 바로잡기 위해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삶을 돌아보며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궤도 수정의 첫 단계다.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끊임없이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아폴로 13호가 궤도 수정을 계속하면서 지구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정성훈의 기다리는 아버지. 한절 묵상.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 백성을 살피시지만 그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구합니다. 우리 기도는 은혜를 주시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라는 선물이 정말 값진 것임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기도라는 통로를 주신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불태우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의 순종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